답이 없구나. 술과 잔위에 젖어도 마음 더욱 외로워 가슴 치는 추억들이 촛불처럼 타오르네. 내가 남아서 기다리 다시 웃을 수가 있을까? 당신 울면 나도 울었네. 아픔 없이 살 순 없겠지. 아, 세월이 가네. 사랑도 가버리고 아픈 것은 아픈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지. 아, 사랑이 무엇냐. 눈물 자나 나를 잊고 살아야지. 장미의 눈물이 되어 내가 남아서 기다리면 다시 웃을 수가 있을까? 당신 울면 나도 울었네. 아픔 없이 살 순 없겠지. 아, 세월이 가네. 사랑도 가버리고 아픈 것은 아픈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지.